한참 동안 널 찾았어. 혹시 너 다른 사람 만날까봐 두려워 걱정돼. 잠을 이룰 수가 없어. 나 가슴 졸이며 널 만났어. 혹시 너 멀리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 걱정돼. 나도 이런 내가 바보 같아. Baby baby baby, 하루도 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. I wanna get you.